주고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.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머물다 간 그 흔적 너무 크더라.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스쳐간 너, 계곡처럼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긴 너, 미쓰고 미쓰고 나는 사랑의 피해.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머물다 간 그 흔적 너무 깊더라.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가버린 너, 계곡처럼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긴 너, 미쓰고 나는 사랑해.